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반제사조와 연대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이 8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이번 국제토론회는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체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주체의 조국에서 열린 것으로 하여 더 큰 의의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의 참가자들은 선대 수령들의 사상과 위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김정은 각하의 숭고한 도덕 의리심과 충직성을 폐입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조선의 터팀없는 자세와 신념을 다시 한번 두려시 보았다고 하면서 조선의 현실은 인류의 자주 위협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김일성 김정일주의 신봉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용도자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세계사조와 위협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 보급함으로써 매개 나라의 자조화를 실현하며 세계의 자조화 위협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조선에서의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김정은 각하께서 건강하실 것을 중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